제14과 공항 택시 부르기. Lesson 14. Calling an airport taxi. 단어. Vocabulary. 부르다. Call. 공항. Airport. 짐꾼. Porter. 짐꾸러미. Luggage. 계기. Meter. 안전. Safety. 보증된. Guaranteed. 특별한. Special. 비용. Cost. 상가 지역. Downtown. 20. 20. 그렇게. So. 비싼. Expensive. 달. Month. 보장된. Assured. 어떻게. How. 15. 15. 동의하다. Agree. Tip. Tip. 주다. Giving. 그런. Such. 작은. Small. 가방. Suitcase. 문장. Text. 짐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with your luggage? 예, 미안합니다만. Yes, please. 택시를 불러드리지요. I will call a taxi for you. 고맙소. Thank you. 이 택시 타시죠. This taxi is for you. 왜 요금 계기가 없죠? Why isn't there a meter? 이 특별 공항 택시 타시면 안전이 보장됩니다. Your safety is guaranteed in this special airport taxi. 하지만 상가 지구까지 가는데 얼마나 줘야 하나요? But how much will it cost to go downtown? 20불이요. $20. 왜 그렇게 비싸죠? Why is it so expensive? 비싼 게 아닌데요. That is not expensive. 지난달에 탔던 미터기 달린 택시로는 단지 4불밖에 안 나오던데요. In a meter taxi, it only cost me $4 last month. 선생님 안전은 보장되지 않잖아요. Your safety was not assured. 이 택시 안 타요? I do not want this taxi. 15불은 어떻습니까? How about $15? 미터기 달린 택시를 타겠어요. I want a meter taxi. 10불이면 동의하세요? Will you agree to $10? 아니요. No. 여기 미터기 달린 택시 왔군요. Here's your meter taxi. 고맙소. 이건 당신 팁이요. Thank you. This tip for you. 팁이 이렇게 적어요? You are giving me such a small tip. 가방 한 개밖에 안 들어줬잖아요. You only carried one suitcase. 이 택시도 불러드렸잖아요. I also called this taxi for you. 이 돈 더 가지시오. Then take this money also.